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상 수상자이며 후보본사 교수 박사인 인민경제대학 연구사 서재용 동지의 서고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이일 고인의 용전에 화환을 보내시었습니다.